국제거려인 동일연합회가 월간 잡지 동일 2016년 11, 12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인민군 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 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들을 날짜별로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하여 러시아 연방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회고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전하고 잡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과 도발 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대답,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등을 실었습니다. 잡지는 전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가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저로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글과 국제 소식 등을 게재했습니다.